난 누구도 오직 너밖에 모르거든 항상 너만 생각해 넌 flower 나는 한 마리 버려 fly 되어 늘 네 곁에만 있어줄게 걱정하지 마 두 군데는 마음으로 go go go girl, 나 지금 가고 있는 girl 표정은 바로 마당해 해발쭉 빼고 있는 girl I'm coming to you 하얀 구름마저도 솜사탕처럼 참 달콤해 보여 너를 만나고 참 맞이하는 활뜨대야 설레임만 또 go go go 점점 다가갈수록 가슴이 쿵쿵 다 들릴 것 같아 멈춰선 떠세 이 긴장은 두고 내릴래 심도 파고 go go go 기다려줘 Hello 우리 어디 갈까 너와 함께하면 어디든 마침 날씨도 좋아 둘만의 대화 하늘도 도와 날 축복해 어제보다 오늘도 예뻐 볼 수 있음 오늘도 기뻐 꿈보다 더 빛나는 내 거야 지금 넌 최고가 될 거야 Girl 만나러 가고 있는 girl 저절로 콧노래가 yeah